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들 삶에서 얼마나 많이 고백하신가요? 참 이 말씀의 고백 너무 귀하죠.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참 크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말이죠. 오늘도 한량없는 그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입입어 이 하루도 힘껏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와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로라. 주님과 함께하며 오늘도 출발할게요. 여기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행복한 시간, 상큼한 오후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했습니다.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음성으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8월 5일 금요일 첫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그리고 이 8월 한 달간 꼭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진솔한 마음을 담아서 나눔, 이런 간증을 또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문자, 카카오톡, 인터넷 게시판 열려있는데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톡으로 함께하실 수 있으세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들어가셔서 극동방송 검색하신 후 친구 맺기 하시면 사연 참여 가능하시고요. 인터넷은 www.febc.net 극동방송 들어오셔서 서울 클릭하신 후 상큼한 오후에 사연 남기시면 됩니다. 썸머 스페셜 계속해서 은희로운 찬양 신청곡으로 보내주세요. 상큼한 오후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바이블, I love Bible. 시편 139편, 140편, 141편 세 장의 말씀 함께 읽는 날이에요. 함께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 마음에 담을게요. 여러분들의 인증 문자도 보내주세요. 상큼한 오후를 만나는 거 참 하나님의 은혜네요. 샬롬 하시면서 1584번님 문자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9412번님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이 시간 라디오 앞에 모인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더위가 최고조인데요. 그래도 은혜의 최고의 하루 되시길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신청해요. 네, 더위가 최고, 폭염주의보가 내릴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신청곡 준비해 놓을게요. 엄진순 성도님은 제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남겨주셨어요. 이정민 성도님 시편 136편 26절의 말씀으로 힘찬 말씀 주셨네요. 네, 오늘도 말씀과 찬양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찬양 들려드릴게요. 뉴클리어스 음성으로 준비했어요. 그런 사람. 하지 않으면 찾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오래 참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 자녀 두 글자 넣으시고요. 성함, 교회명, 그리고 참석하기 원하는 인원수를 적으셔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 방학이죠. 이제 곧 2학기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 잘 키울 수 있을까? 아마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생각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 방법을 찾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또 아이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찬양 소개할게요. 한웅재 목사님의 음성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준비했고요. 언어인탱의 음성으로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찬양 함께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그 생명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제 삶이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자 사연 많은 분들 함께 주셨는데 3454번님 방송 함께하고 있어요 하시면서 참여하신다는 문자 주셨고요. 또 이어서 일의 아빠라고 보내주시면서 아마 일의 사진일까요? 예쁜 아기 사진과 함께하고 있어요. 기도 제목도 남기셨는데 기도 제목 응답되시길 기도할게요. 김민선 성도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기시면서 기도 제목들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남기신 분들 많이 계신데 주님께서 우리 기도 듣고 계신 거 아시죠?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이에요. 신청곡으로 보내주셨는데 유턴의 음성으로 이믿음 더 구세라 찬양 함께 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할게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세요. 지금까지 상큼한 오후 조안나였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둔 밤에도 주의 밤 내가 있음을 아노라